아유, 예, 뭐 참 좋네요 분위기가. 예? 아, 참 좋아요 분위기가. 분위기 좋습니까? 매번 그렇지만 아주 뭐 좋습니다. 예, 예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염이 까칠한 게 왜 이렇게 또 예? 수염 안 가르셨어요? 매번 자꾸 잊어버리네요 요새. 수염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. 그러니까 조금 나는 스타일이라 예. 좀 잊어버리네요. 죄송합니다. 예. 주신 질책 달게 받아들여서 예.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좀 과합니다. 그러자고 그걸... 한 일이에요 뭘. 네. 네. 하여튼 뭐 수염이 좀 까칠해서 네.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아, 생각이. 별일은 없고 요즘 그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왜요? 아, 담배를 한 달 끊었는데. 아, 담배 끊었죠? 맞아. 아... 담배를 끊었... 아니요, 끊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참고 있는 중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 순간, 매 초 생각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, 지금. 근데 참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요즘 좀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, 김여동 씨가. 신경질적이고 예, 예.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게 변합니다. 담배를 끊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집에서 제가 김치찌개를 오래간만에 끓여서 제가 밥을 해서 먹었거든요. 먹다가 제가 제 상을 엎었어요. 왜, 왜요?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야! 엎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. 뭐야! 엎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 신경질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좋아지는 건 많아요.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요. 이게 가슴에 뭐 꽉 막힌 게 없고 아침에 빡빡 일어나고 막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좀 안 피우고 있는데 좀 끊어보려고. 근데 살이 쪄요. 살이 한 2kg 불었어요 지금. 얼굴에 맞지는 것 같아요. 담배 끊어서 살 찌는 게 아니래요 그게. 먹어서 그래 먹어서. 아유 참. 합시다 방송. 아니 담배 끊은 얘기를 그냥 만날 때마다 해요. 만날 때마다. 아 자꾸 그 얘기 해야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.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솔직히? 그래요. 힘들어서.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저 사연 올려주신 분 읽어봐야죠. 그럼요. 네. 네. 그럴까요? 자 그럼 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너구리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저는 길치의 방향치입니다. 버스를 타도 반대쪽에서 타고 지도를 보고 가도 반대쪽으로 가고 한 번 갔던 길은 절대로 기억을 못합니다. 물론 두 번 갔던 길도 기억을 잘 못하죠.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늦는 일이 허다하고요. 운전면허도 따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길치 방향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예, 아, 참 너구리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었습니다.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길치인데. 아, 김민동 씨 심합니다. 진짜 길을 몰라요.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가 서울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. 뭐가 얼마 안 돼? 이 사람아 지금 이제 오래됐지. 언제까지 뭐?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리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리플입니다. 박현혜 씨가 올려주셨습니다. 어려운 문제는 고전을 통해 해답을 얻으셔야죠. 이 방법을 써보세요. 가로 열고 헨델과 그레텔 가로 닫고 헨델과 그레텔 길을 가면서 빵 조각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겁니다. 단 주의사항 땅 거지를 조심하세요. 그리고 추신 헨델과 그레테 그분은 잘 지내시나? 예,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아... 예.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리플에. 그렇죠. 예. 네. 저희들이 뭐 아무리 해줘도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리플들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최선을 다해 읽었습니다. 그럼요. 예. 서로 웃어가면서. 그럼요.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 정도 이번에 신음에 가까운 웃음소리 노력하신 거예요. 안 웃으시려 하니까 미안하거든. 그러니까 핸들과 그랬대 그분은 잘 지내시나 그러니까 몇 분이 이는 이는 이렇게 꽉 깨무시고 이쪽으로 억지로 내는 웃음들이 있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이 조심하세요. 네. 네. 다음 네.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옷살마 빛나대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. 예, 이것은 저 빨리 읽어야 될 거. 옷살마 빛나대. 옷살마 빛나대. 옷살마 오살마 빛나댄? 이렇게. 사과하세요. 네, 괜찮아요. 뭐 이해시켜드릴. 괜찮아요, 뭐. 네. 자, 그래도 너구리님은 참 다행이십니다. 저는 길치, 방향치에다가 몸치, 음치, 박치, 그리고 저는 게다가 충치까지 있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몸에 악취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밑에 최세정 씨라는 분이 되게 송구스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달았습니다. 전 그것도 다 없고요. 전 눈치도 없어요.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. 아, 이런 분 모시고 희망을 가지셔야죠. 네, 그죠? 뭐 이 정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. 그럼요. 뭐, 네, 그럼요. 눈치 없으면 되게 사람이 귀여워 보이고요. 길치 없으면 사람이 되게 좀 허점이 있어 보여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이 지팡이가 돼주고 싶고요. 네?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방향치면은 자꾸 그 사람이 어떤 그건 좀 그렇겠다. 다 있으면 좀 그렇네. 자, 다음 아이디 늦기 왕자라는 분입니다. 늦기 왕자라는 분이 네. 예. 골목길을 모르는 길치면 어떻소? 그대 마음으로 가는 길만 잃지 않으면 되지.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이거 최대한 느끼하기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게 최대한 느끼하게 한 겁니다 지금. 윤도현 씨는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느끼한 목소리가 못 돼요. 되게 이 뭐라 그러죠?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들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느끼한 건 안 돼요 보면. 진짜?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요. 아 좋은데요? 야. 임희경 씨가 달아주셨습니다. 예, 예. 어머, 저도 심한 길치인데 우리 전국 길치 방향치 동호회 하나 만들어요. 그런데 모이기로 한 장소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는지. 아, 재밌네요. 재밌는 분입니다. 예, 예. 네, 자 마지막입니다. 맹혜련 씨가 달아주셨습니다. 길치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. 길 한번 잘못 들 때마다 다른 인연들을 만나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해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. 똑바로 가면 100명의 사람과 만날 것을 길을 잘못 들어서 300명과 스쳐 지나가는 행운 아이신 것 같은데요. 잘 이용해서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아, 예. 좋네요. 뭐, 좋습니다. 마지막이 가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. 예, 이게 뭐. 예. 너 뭐 좀 길치면 어떻습니까? 예. 길을 헤맨다는 것은 아직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. 네. 아, 뭐 또 이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은 거니까. 아, 역시 언제나 마무리는 깔끔하게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